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아이, 눈물 흘리는 아이, 배고픈 아이, 잠자는 아이, 뛰어가는 아이, 뒷걸음치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 고집 부리는 아이, 엄마 찾는 아이, 소리치는 아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해맑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에서 보는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아역 배우들 한번 들춰볼까요? Andy Hadi의 Mickey Rooney. The moon beyond the rain. 오즈의 마법사의 주디 갈랜드. 쉐인의 브랜든 드 윌드. 자전거 도둑의 엔지오 스타일라. 올리버 트위스트의 마크 레스터. 태양의 제국의 크리스티안 베일. 그리고 챔프의 리키 슈로더. 자, 오늘 스크린을 명멸해간 몇몇 아역 스타들을 얘기해보는 FM 영화음악 어린이날 특집, 쿠건에서 파킹까지 준비했습니다. Vader. Hey! We missed you, man. Give me a... I was hoping you'd stop by today. Weeping willow with your tears running down, why do you always weep and frown? Is it because he left you one day? Is it because he could not stay? On your branches he would swing. Do you long for the happiness that day would bring? He found shelter in your shade. He thought his laughter would never fade. Weeping willow, stop your tears. There is something to calm your fears. You think death has ripped you forever apart, and I know he'll always be in your heart.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baby,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upset our happy home. Cause we only act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or the fight. If you don't know now, you will never know. You'll never know me. If you don't know, if you don't know me, baby, you will never know me. No, you won't. Ooh, hey, we all got our own funny moves. I've got mine.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that should be so easy to do. Just get yourself together. Oh, we might as well say goodbye. What good is a love affair when we can't see eye to eye? 대전 가장동의 김재환 씨, 친구 은양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하이틀의 김영수 씨, 그리고 권영지 씨, 잘 들으셨습니까? 해럴드 멜빈과 블루노트, 해럴드 멜빈 앤 더 블루노트가 부른 If You Don't Know Me By Now, 영화 마이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마이걸, 이 노래 나오기 전에는 아주 귀여운 여자 아이의 시를 낭송하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영화 속에서 안나 클럼스키가 세상을 떠난 친구의 명복을 빌면서 시 짓는 창작 교실에서 지었던 그 버드나무 가지와 자신의 친구에 대한 그런 회상의 시였습니다. 안나 클럼스키 정말 눈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이 커다란, 너무너무 깜찍하고 아주 당돌해 보이는 소녀였죠. 11살 박입니다. 그 안나 클럼스키도 그렇고요. 이 영화 속에서의 그 두 소년 소녀, 이 어린 소년 소녀의 풋사랑을 다룬 하지만 아주 좋은 슬픈 영화였죠. 이 영화는 91년 작품인데요. 키드 무비, 그러니까 어린이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치고는 제작할 때부터 굉장히 화제였죠. 그 이유는 바로 현재 14살의 나이로 헐리우드의 대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고 있는 아역스타 맥컬리 컬킨 때문이었습니다. 나홀로 집에 홈얼론이 상상외로 대성공을 거두고 난 뒤에 이 맥컬리 컬킨은 마이걸에서는 100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상 최연소 100만 달러짜리 스타가 됐고요. 나홀로 집에 2편, 이 속편에서는 자그만치 500만 달러를 받는 슈퍼 아역스타가 됐습니다. 맥컬리 컬킨은 1980년생입니다. 1980년생이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배우인 연예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4살 때 이미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영화는 88년 작품 지브랄타호의 출범, 그 비디오 제목이 로켓 지브랄타로 돼 있죠. 그게 바로 원제고요. 여기서 버트 랭카스터의 손자 역을 맡으면서 데뷔했습니다. 그 뒤에 에드리안 라인 감독의 야곱의 사다리에서 팀 로빈스의 아들로 등장했을 때, 뭐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귀여운 아역 배우에 그쳤었는데요. 그 맥컬리 컬킨이 이제 아역 스타 제조기라고 불리우는 존 휴스 감독을 만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3년 전 워너브라더스사는 큰 실수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중에 우연히 혼자 집에 남게 된 한 꼬마애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흥행성이 없다 이 이유로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뒤에 이 큰 회사는 그때의 실수를 만회해보려고 지금까지도 제2, 제3의 맥컬리 컬킨을 찾고 있습니다. 또 발빠른 중소제작자들은 그럴듯한 아역배우가 주연을 맡거나 영화 속에서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이른바 키드스타 키드무비를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맥컬리 컬킨의 등장과 성공이 헐리우드 영화 제작의 한 흐름을 바꿔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뒤에 계속 제작된 키드무비는요. 유치원에 간 사나이, 마이키 이야기 2, 마지막 액션 히어로, 또 최근에는 마미 마켓,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와 맥컬리 컬킨이 주연을 맡은 굿선, 전부 그런 영화들이죠.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키드무비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한때의 인기만을 가지고 소중한 성장기를 정신없이 보내야 하는 아역 스타들. 그들에 대해서는 부러운 만큼이나 걱정의 눈길도 많습니다. 어른들의 장사 속 때문에 한 어린이의 개인적인 상처는 쉽게 무시되는 것이 바로 이 흥행사업인 영화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겠죠. 자, 한마디로 배우의 수명이 아주 짧아진다 이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그동안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아역 스타들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그들 중에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몇 명의 아역 스타들의 뒤안길을 뒤져보겠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어린이날 특집 쿠건에서 파킨까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94년도 아카데미상 7개 부문 후보자. In the name of the father. 유투의 보노와 지네드 오코너의 음악으로 만나세요.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얇은 보물센 비너스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비너스 슬링크 브라. 보물센 슬링크 브라를 했어요.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그래도 사면 큰 냄비 정도는 돼야죠. 푸짐한 이 맛. 녹황색 야채 스프가 듬뿍 삼양 큰 냄비. 냄비만 남았잖아. 맛있는 게 남는 거예요. 삼양 큰 냄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시험이면 시험, 상식이면 상식. 야, 넌 어떻게 막히는 게 없니? 민예사 이야기 상식백과 몰라? 고대에서 현대, 시사상식, 문학, 과학까지. 얼마나 흥미진진한데? 시험이건 취직이건 이야기 상식백과는 꼭 있어야겠군. 이야기 상식백과, 한국 동양 사양편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민예사. 왜 웃어?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웃음이 나와. 단어가 안 막히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봤지? 어, 대학 입시 영어는 단어를 중요한 순서로 외워야 하는 거야. 얼마나 시간 절약이야? 똑같이 1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영단어, 우선순위 영수거. 중학교형도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화이틀의 박영준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자친구 정은이와 함께 들으셨어요. 영화 애니 중에서 투머로우였습니다. 그 애니 기억나시죠? 빨간 곱슬머리에 포동포동한 얼굴, 거기에 주근깨가 가득한 아일린 킨이라는 그 꼬마 배우였는데요. 수천 명의 그 응시자들 중에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뽑힌 그 행운의 주인공 아역 배우였죠. 이 어린 나이에 배우가 되는 길이요. 이렇게 오디션 거치는 길도 있지만 그 밖에 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깜찍한 외모 덕분에 발탁될 수도 있고요. 또 극성스러운 부모 덕택에 배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예계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이런 아역스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배우로는 1930년대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효정, 그 제키 쿠건과 셜리 템플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 제키 쿠건은 누군가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채플린의 영화 키드에 나왔던 그 꼬마 하시면 아 하실 거예요. 그 고아 소년이요. 그 눈동자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소년인데요. 이 제키 쿠거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영화에 데뷔한 그야말로 재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린 비서의 눈에 띄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죠. 하지만 그 부모가 아들 제키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 빚더미에 올라섭니다. 그때부터 제키의 연기 인생도 내리막길로 치달았는데요. 어린이 된 후에는, 그러니까 다 큰 후에는 제키 쿠거는 뚱뚱한 대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B급 서부극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믿을 수 없이 비참한 그런 어른이 된 셈인데요. 이 제키 쿠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쿠건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합니다. 이것은 아역배우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그 아이의 것임을 명문화한 것이죠. 1938년에 제키 쿠건이 자기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었는데요. 그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 제키 쿠건이 아역스타로 한참 활약할 때 1930년대였는데요. 1930년대 하면 대공황이 먼저 떠오르죠. 미국인들은 그 당시 실망과 좌절의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함을 말끔히 씻어준 꼬마 스타, 꼬마 요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바로 셜리 템플입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 곱슬머리, 그리고 온폭 패인 보조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 꼬마 셜리 템플이 앳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탑댄스를 추던 그 모습은 대공황에 찌든 미국인들을 해독시켜줬습니다. 1935년도 영화 캡틴 제니어리에서 셜리 템플이 직접 부르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캡틴 제니어리입니다. Next Friday night you're all invited to dance from 8 to 5. All the fish are still alive are having a ball. It's some affair, they'll all be there from the herring to the whale. They'll turn out to shake a scale in Neptune's hall. Come along and follow me to the bottom of the sea. We'll join in the jamboree at the codfish ball. Lobsters dancing in a row, shuffle off to Buffalo. Way to and fro at the codfish bar. Ben and Hattie leave the eel through an Irish reel. The catfish is a dancing man, but he can't like the sardine can. Drumming left and right, men need no chain, what a night. There won't be a hook in sight at the codfish bar. Join in the jamboree at the cottage ball. Lobsters dancing in a row, shuffle off to Buffalo. Jellyfish play to and fro at the cottage ball. Tim and Hattie lead the eel through an Irish field. The catfish is a dancing man, but he can't like the sardine can. Those trucking left and right, men need roasting, what a night. There won't be a hook inside at the cottage ball. 너무 귀엽죠? 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노래를 부르니 너무 가상해요. 셜리 템플이 부른 캡틴 제니어리, 1935년도 영화 캡틴 제니어리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셜리 템플은 그 이후에 꼬마 스타들의 교과서 같은 표본이 됐는데요. 그 꼬마 셜리 템플이 영화 속에 던져준 주된 메시지는 긍정적으로 살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는 이 어린 배우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정해서 1934년 당시 6살인 이 셜리 템플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하의 셜리 템플도 10살이 넘으면서는 인기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말 10살에 이미 퇴물이 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꼬마가 어른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셜리 템플이 정치 외교적인 방면에 솜씨가 있어서 60~70년대까지 유엔과 가나 주재 미국 대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인생은 아닌 셈이죠. 자, 아역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성공하지 못한 배우 또 있습니다. 금지된 장난, 거기서 미쉐를 소리쳐 부르던 브리지트 포시 역시 그런 배우죠. 그 당시에 연기라고는 처음 해봤는데요. 브리지트 포시는 전쟁 통해 부모를 잃고 그 슬픔을 채 느끼지도 못하면서 죽은 강아지를 안고 가던 모습은 어떤 어른의 뛰어난 연기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전쟁의 아픔을 전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그녀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세월이 흐르고 나서 라붐에서였죠. 라붐에서 소피 마르소의 어머니로 등장했었는데요. 또 그 전에 제라르드 바르디유의 출세작인 Going Place라는 영화에서는 가슴까지 내보일 정도로 아주 성숙한 여인으로 등장했었는데 물론 우리는 볼 수 없었죠. 자, 브리즈 퍼시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금지된 장면의 마지막 장면 들어볼까요? 마지막 장면, 미쉐를 소리쳐 부르면서 뛰어가던 그 꼬마,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나르시소 에페스가 연주하는 로망스입니다. 보라, 보라, 미안하게 하고 비. 자, 아, elle a fini par vous dire son nom, ma sœur. Et puis tu verras, ma petite Paulette. Tu verras comme tu seras bien. Tu seras avec tout plein de petites filles comme toi, qui ont eu beaucoup de malheur. Mais tout ensemble, vous serez quand même bien contents. Surtout, ne bouge pas. Sois sage. Thank you. 타이틀의 최현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금지된 장난 맨 마지막 장면과 로망스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들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아역 스타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뭐 셜리 템플이나 제키 쿠건처럼 일찍이 아역 배우로 스타덤에 올라섰다가 성인이 돼서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변신에 성공한 배우도 역시 많지요. 7살 때 이미 완벽한 미인으로 인정받았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경우죠. 그녀 외에도 1947년에 34번가의 기적에서 아주 깜찍한 소녀로 등장했던 나탈리 웃 역시 세상을 뜨기 전까지는 아주 뛰어난 배우로 활약했었습니다. 이 나탈리 우드는 15살이 되던 해에 아역스타로서의 연기 생활에는 종지부를 찍었었는데요. 그 뒤 17살이 되던 해에 출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 크게 히트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초원의 빛,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대표작을 남긴 후 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역배우로 시작을 해서 성인 배우로도 그럭저럭 성공한 배우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빈센트 미넬리 감독, 어머니는 여배우 주디 갈란드. 정말 이 부모가 아주 화려한 명성을 가지고 있죠. 이 명성을 등에 입고 등에 업고 데뷔했던 라이자 미넬리 역시 비교적 생명이 긴 아역 스타였는데요. 한동안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주 방황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노래와 춤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재능 덕분에 뮤지컬 배우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70년대의 대표적인 뮤지컬인 캐바레와 뉴욕 뉴욕 그런 작품들이 모두 그녀가 출연한 영화들이었죠. 자, 그녀가 성인이 돼서 출연한 작품 중에 아서라는 영화가 있죠. 1, 2 모두 출연했는데요. 그 중에서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 들어보죠. The Locomotion. 중간고사 중인 형과 누나들 힘내라고 윤희철 씨가 좀 신나는 음악 들려달라고 하셨죠. 부산 남구 남천동의 강은경 학생도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로코모션,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누구죠? 예, 라이자 미넬리가 아역부터 시작해서 성인으로까지 성공한 라이자 미넬리가 출연한 영화 아서 2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헐리우드는 아역 배우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키드 스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가운데 사두마차라고 불리우는 소녀스타 4명이 대표적인 아역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배우들입니다. 영화 리틀 로맨스의 깜찍한 주인공 다이안 레인, 그리고 Just because a man meets a woman in a barroom don't mean he's your pa. Eat your Coney Island. Well, then if you ain't my pa, I want my $200. Okay. I want my $200. I heard you through the door talking to that man. It's my money you got, and I want it. Now, you just hold on a second. I want my money. You took my $200. Will you quiet down? You hear? I want my $200. Hold on. Just hold on. 담배를 빡빡 피워대는 꼬마 골초로 나와서 9살의 나이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페이퍼문의 테이텀 오닐. 또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의 원인 제공자였던 택시 드라이버의 어린 매춘부 조디 포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살의 나이로 키스 캐러딘에게 돈을 받고 팔려갔던 프리티 베이비의 브룩 실즈. 이 네 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가장 성공적인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연기자는 조디 포스터 정도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어린 시절의 화려한 명성에 못 미치는 활동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명의 배우 모두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했고요. 그 후로는 결코 평탄치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이죠. 그 중에서 브룩 실즈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보호 아래 그나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다이안 레인은 부모들의 이기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제키 쿠건처럼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테이텀 오닐도 마찬가지고요. 미남스타인 라이언 오닐의 딸로 태어나서 똑똑하고 빈틈없는 아역배우로 각광을 받았지만 그 불행한 가정 환경이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죠. 자, 스타라는 허울을 벗어던진 그들도 역시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자,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타이틀의 구창분 씨 아이디가 재즈 베이스네요. 자, 그렇다면 이 곡도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친구 정수 씨와 함께 들으셨으니까 우리나라 뭐 비단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아역스타의 길을 걸었던 배우들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안성기 씨, 강수현 씨는 자기 변신에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밖에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나왔던 전영선, 60년대 아역스타 안인수, 또 꼬마 신랑, 미호또 다시 한번 시리즈의 김정훈, 똑순이 김민희, 그리고 천부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꼬마 최유리 씨, 모두 우리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역스타들이었습니다. 최유리 씨는 저 국민학교 선배이기도 해가지고 특별히 좀 남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아역스타가요, 사실 성인 연기자로 변신하기, 그리고 그 변신이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관객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역스타들도 연기력보다는 외모로 캐스팅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던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도 아주 커다란 상처를 받기가 쉽죠. 동심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소외감이 따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스타들 외에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세계적인 아역스타들 참 많습니다. 70년대 영화 작은 사랑의 멜로디, 올리버 등에서 아주 맑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마크 레스터, 챔프의 그 눈물 많은 리키 슈로더, E.T.의 드류 베리모어, 헨리 토마스, 또 애니의 아일린 퀸, 시네마 천국의 살바토레 카시오, 마이걸의 안나 칼람스키, 컬리스의 그 똑부러지는 앨리슨 포터도 있고요. 터미네이터 2의 에드워드 펄롱, 레디오 플라이어의 일라이저 우드 모두, 이들 모두가 천진난만한 모습 그 자체로 우리들 기억에 남아있는 아역스타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아역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최근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피아노의 안나 파킨. 안나 파킨의 경우는 아카데미 시상식 그 이튿날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교사인데 아카데미는 아카데미고 너는 학생이다 해가지고 그 정말 아역스타로서만 남지 않도록 부모가 신경 쓴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아역스타들의 재능이 그 아이에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압적으로 누르기보다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자기가 하고픈 일이어서 자신이 즐겁게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아역 배우들에게는 평범한 아이들과 자신을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올바른 길이 되겠죠. 부산의 지훈 씨, 친구 성한 씨를 위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서동성 씨도 친구 호균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가끔가 친구들 얘기를 쭉 적어주셨나요? 자, 두 곡 연달아 들려드렸는데 어느 곡들인지 맞추셨습니까?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요, 피아노 중에서 Secret, Big My Secret이었고요. 그 다음 곡은 리말의 유명한 곡 Never Ending Story, 영화 끝없는 이야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생일 카드를 받는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조세일 학생은 생일 카드에서 그런 말을 들으셨네요.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친구들이 생일 카드에 가득 축하의 말을 적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적어주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세상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자,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마지막 곡은요, 경기도 군포 금정동의 윤종대씨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참 그전에요, 중국 영화 음악 베스트 모음곡 CD는 대전동구 가양일동의 이지영씨께 보내드립니다. 이지영씨 좋으시죠? 자, 윤종대 씨의 신청곡은요, 이브 몽땅과 켄네스 버겐이 주연한 파리의 정사, 파리의 정사 중에서 Vivre pour vivre입니다. 말 발음을 너무 지나치게 했죠? 자, 이 곡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장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